남조선 요남뉴스에 의하면 사드 배치 초리에 미국 평화시민 대표단이 2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 행정부와 남조선 당국이 사드의 남조선 배치와 합동군사 연습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.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80여 개 단체와 280여 명의 인사들이 서명한 성명이 낭독됐습니다. 성명은 사드가 남조선에 배치된 기본 목적이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감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 연습과 군비 경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.